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역사적인 러시아 방문 15돌과 시비리 및 원동 지역 방문 5돌 세트음에서 주조 러시아 연방 대사관에서 마련한 음악회가 8월 30일 대사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 부문 일꾼들이 음악회에 초대됐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조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음악회에는 윤희상음악연구소의 예술인들과 김원균 명칭음악종합대학의 교원들이 출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대사관에서 차린 연회가 있었습니다.